그대가 그리워 서러운 날엔 한없이 울었습니다. 그대와 나누지 못한 미련들은 가슴에서 쓸어내리며 그대가 보고파 그래온 날엔 한없이 걸었습니다.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은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 했던 당신 아닌 다른 사람.